너는 몰랐겠지 이런 내 맘을 지금 다 알려줄게 now 아주 천천히 천천히 넌 준비했어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자꾸만 네가 마음에 녹여들어와 톡톡 흘러내려 oh my baby girl 한 방울 한 방울씩 차곡차곡 모아두자 oh oh baby 여기 yeah. 시끄러운 향기를 뿜어내잖아 어떤 사랑도 보지 않아 자신 있어 내가 지만 지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따뜻하잖아 My blue No, 같이 너희 같이 너 같이 어디로 떠나 마치 블루 마운틴의 예쁜 뷰와 같이 에스프레소 같은 우리 사이가 딥딥딥 아름다운 너의 향기에 머리 빙빙빙 찰랑찰랑 소리가 들려오잖아 조금만 더 다시 네 감면 멈춰버려 어깨 모아둔 나의 사랑을 한 방울도 놓치지 마